체감 앞에 굳게 감아진 두 눈. 지금 고개 들면 넌 떠나갈 텐데. 못 난 걸음은 멈춰버리고 숨소리마저 닿는 듯 적막한 두려움 속에 결국 너를 놓치고 말겠지. 널 그리면서 매일 울며 보내겠지. 겨우 눈을 뜨고서 너를 보내면 나는 어쩌면, 나는 어쩌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. 살겠지. 그렇게도 길